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거야. 끝까지 웃어야 해. 넘치려는 눈물 흘려선 안 돼. 아무렇지 않은 모습 눈이 부셔 눈을 뗄 수 없어. 사랑에 빠져 있는 너의 모습을 사랑에 빠진 내가 이해해야겠지. 지켰던 것처럼 잊으려 잊어보려 노력해봐도 잊을 수 없다는 걸 알아갈 뿐이야. 마음껏 마음대로 울기라도 했으면 차라리 편했을까. 너를 웃게 하잖아.